get it on, yeah. Black, black, black in the mirror. Put a five ball, little one at zero. Put the bad, bad, going digital. World, that is so good, little metal. 내 맘대로 알아서 잘 할게. 참견하지 말아줘, my bad. 떠나가지 멀리 하는 걸게. I just wanna live my life. 어둠, 에센, 구름 위에서 넌 빛을 내려. 비놈이 넌, 비놈이 넌. 공간의 문을 열어. 너와 나, 너와 너 사이 필요 없는 건 지워버려. 두드려, 두드려. Please stop, Black Mirror. 두두두두두. 두두두두두. 우리 사이를 좁혀. Black Mirror.